미국과 박근혜 역적 패당의 무분별한 군사적마 행동은 기울어진 그들 자신의 운명을 조기 붕괴로 떠밀게 될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 성명.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국과 괴뢰 호전강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은 어느 하루도 번짐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 22일부터는 지역의 평화와 정세의 안정을 바라는 내외의 한결같은 요구와 지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다. 이번 합동군사연습 역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교살하는 것을 공공연한 목표로 삼고 있는 포악무도한 북진 핵전쟁 도발 망동이라는 것은 도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연습에 참가할 미제 침략군의 육해공군 작전 집단은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에 전개되어 출전태세에 진입해 있다. 이 작전 집단은 완성된 북침전쟁 계획에 따라 조선전선에 투입되게 지정된 승량 인물들이다. 오래전에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 작전 지구 안의 기지들에 전진 배치된 핵전략 폭격기 B-52, B-1B, B-2A를 비롯한 방대한 살인 공격 수단들도 우리에 대한 불의 타격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때를 같이하여 괴뢰 역적 패당의 지령에 따라 연대급 이상 거의 모든 괴뢰군 부대들도 전투진지를 차지하였으며 벌써 8월 18일부터는 군사분계연선에 전개된 즉 포병 구분대들에서 불질이 시작되었다. 을지연습의 명분으로 괴뢰 행정기관들과 기업체들, 민간단체들에서는 근 50만 명의 공무원들과 민간인들까지 동원되어 그 누구의 도발에 대응한 대비태세 점검이니 북안정화 및 민정이양작전 훈련이니 하고 가소롭게 놀아대고 있다. 모든 움직임은 끈질기게 지속되어 온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살의 도수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엄중성은 전략적 인내라 광고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실패로 락인되고 수습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른 오늘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단행하는 군사적 조치가 다름 아닌 합동군사연습이라는 데 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타격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감행되는 합동군사연습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전민족 통일 대회합 조치로 달아오른 교리의 통일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사드 배치 반대 투쟁과 함께 더욱 거세지는 반미 자주의 흐름을 가로막아버리는 가장 노골적인 물리적 회방이며 도전적인 실천 행동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정세는 시시각각 험악하게 번져지고 있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추호도 변함이 없다. 미국이 어중이 또중이들을 부담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과 같은 분별없는 군사적 도발에 매달릴수록 그 도수와 수법이 악착해지면 질수록 철천지 원수로 락인한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보복 의지는 천백배로 더욱 굳세여지고 있다. 우리가 정한 시각에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미국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을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 위력도 더욱더 몰라보게 장성 강화될 것이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된 위력과 병진의 기치 높이 최첨단을 돌파하며 서슬프르게 벼려온 우리식의 해국지력으로 온갖 적대와 침략, 도발 위협을 과감히 짓부셔 나갈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단호한 입장이다. 미국이 체면을 부지하고 자기 존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과 같은 위험천만한 북진전쟁 도발을 걷어치우고 제재와 압박으로 그 무엇인가를 얻어보겠다는 허황하고 날강도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박근혜 역적 패당도 날로 비약 상승하는 동족의 정치군사적 위력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위, 그러하여 변화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전략적 구도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 것을 다시금 엄숙히 경고한다. 친미 4대와 굴종이라는 죽으면 눕에 빠져 능뜬 서경처럼 재좋은 설이나 죄치는 기먹거리처럼 못모르고 해덤빌수록 닥쳐올 것은 북붕괴가 아니다. 남붕괴일 뿐이며 제죽을 시각이나 앞당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군사적 도발도 그것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자주 통일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박근혜 패당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반공화국 군사적 도발에 광분할수록 기울어져 쇠단해지고 있는 저들의 운명이 급전직하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새겨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8월 21일 평양.